2주 전에 제가 점진적 계시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따로따로 쪼개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서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핵심 주제가 잘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 구약의 성취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 나눈 주제 외에 또 깊이 있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아시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고 변화된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우리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런 의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께서 왜 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인가? 왜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가 기도하시는데 왜 구약에 그 사람이 왜 여기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를 논하고 있을까?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신구약의 매칭이 되고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을 딱 생각해보면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한 인물이죠. 또 하나 모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이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출애굽을 단행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고 노예 생활과 그 죄악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줬던 인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떨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모세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 후에 그가 이세벨의 그 폭정에 의해서 두려워서 떠나갈 때 성경에 보면 그가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40일을 호렙산으로. 호렙산이 구약에서 어떤 산일까요? 이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도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인 것이죠. 또 하나 엘리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시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 영적 어두운 상태에서 깨우쳐주고 구원해내주었던 그런 인물로 서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뭘 하실 분이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분으로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모두 다 이런 공통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적인 세 사람이 이 변화산에 모여서 함께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해보면 마지막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가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이고 이것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것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2주 전에 점진적 계시를 설명할 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이 단어는 그냥 뭐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의 의미가 있다고요. 이 단어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총 86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몇 개만 빼고요. 거의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성취와 완성의 계시의 그런 모습으로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이다는 거죠.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구약에서 진행되어져 왔고 구약에서 예표되어져 왔고 구약에서 모형되어져 왔던 그 죽음, 그 죽음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번역은 뭐냐면 탈출하다, 벗어나다, 그리고 구원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엑소더스란 말이 성경 전체에서 쓰여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출애굽을 단행할 때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모여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별세할 걸 논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을 말을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구약에서 단행했던 인물과 신약에서 성취하는 그 인물이 함께 모여서 이 엑소더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논의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모형과 성취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영광스럽게 변했구나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는 그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사역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정말 위대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 구약의 이 일이 신약에 성취되는 일이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점진적 계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이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요?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할까? 또 마태는 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신약의 성전, 구약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장막, 이게 바로 구약에 말하는 성막, 회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의 개념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이 성전을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께서 세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여기에 해답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으려고 그래, 성전을. 우리가 좋은 건물, 또 우리가 원하는 건물, 우리의 용도에 맞는 건물, 우리가 편리함에 의해서 짓는 건물 다 지어놓고는 이게 성전이다 그러는 거죠.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거 성전 아니에요. 그 성전 아니고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그건 집이죠, 집. 이 성전은 뭐냐면 오직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모든 그 시장대로, 그 수치대로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말하면서 그 수치와 그 계획들 다 말씀해서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짓는 거죠. 하나님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소두에 나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그 장막 가운데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장막, 그 안에 드려진 모든 제사, 그 안에 드려진 모든 그 제사 의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면,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즉 하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장막이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절 서두에 얘기하고 있죠. 이 장막, 이 성전은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모형이었다는 거죠. 구약에 나왔던 그 장막, 성전의 개념은 모형이고 예표였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죠. 마지막 절에 나와있죠. 1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이란 말이 디오도시스란 말인데 이것은 어지러워진 것을 바로 정리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장막의 개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이 정리가 되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장막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장막이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전, 장막, 그 예배 처소의 개념은요,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죠, 그 안에. 그 법궤부터 해가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예표로 서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신다고요. 갑자기 어느 날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46년 동안 지었던 것인데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세워? 네가 뭐 하나님 더 크냐? 막 엄청 막 예수님을 아주 몰아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읽고 구약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신약만을 가지고 해석하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늘 얘기했지만 창출내미신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고요. 원어로 외워요, 원어로.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의 개념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 성전이 뭘 예표하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죠. 이 성전은 바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 자신이 성전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이 건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어떤 사람 예배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상에서 말하는 성전의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성스럽게 우리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하고 어떻게 물건을 뭐 거룩하게 성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스러운 것이고 그분이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좀 몇 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들이 왜 이다니까요? 그들이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날 예배 드리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어떤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서는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7일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째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 토요일 다음에 그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지키는 자들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대해서 설명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성전의 개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봤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날 이렇게 율법을 범하느냐? 안식일날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지적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전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날 구약의 성전 안에서 그 제사와 그 예식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죄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전 안에 있고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안식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예표된,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 더 성취된 성전, 더 큰 신 성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도 어떻다는 거죠? 그들은 안식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식을 예표했던 그 성전과 그 안식일의 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이해되세요 이제. 안식 자체는요. 그 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7일째 토요일 그 안식일. 그래서 그게 거룩해서 우리는 무조건 토요일날 지켜야 되고 무조건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이 토요일날 범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토요일이 안식일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자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자, 그때 설명드렸어요. 안식의 의미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 날로 정하셨고 그때는 다 안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예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본질적인 그 안식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로 들어가게 만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안식의 핵심이고 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제7일 안식교회에서 7일날 토요일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들이 토요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사건이 바로 그들이 7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식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있어서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으로 틀려도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뭐 침례드리고 세례드리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단이 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 뭐죠? 기독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 구원론에 이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 안식하는 모습은요,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적인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의미를 그들은 왜곡시키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7일날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이런 개념을 보고 성전의 개념을 보면 이런 것들도 해석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성전의 개념을 좀 더 진행시켜 볼게요. 구약의 그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완성되는 것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에서 늘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회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회막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은 첫 번째 기능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43절도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있는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회막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 회막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또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성전에 있어서 두 번째 기능은 죄사함의 기능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그들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구약 그 성막 안에서 뭘 했을까요? 늘? 늘 뭘 했죠? 거기서 늘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하는 일이 늘 짐승을 잡아 찢고 죽이고 째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이 일이었잖아요. 매일같이 몇 시간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안에서 드리는 그 기능인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이 죄를 속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오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기능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량해지는 것이다. 제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성전의 기능과 성막의 기능과 매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것을 계속 예표해왔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매번 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 자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몇 번 드렸어요? 단 한 번 드렸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이라는 거죠. 영원 속에서 단 한 번 드려진 사건. 그래서 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효력이 생기는 사건. 그래서 이걸 영단번이라는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바쳐져서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 안에서 그 제물의 속량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과 맞물려 있고 성전과 맞물려 있는 예수님의 그런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뭐죠?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임마누엘이 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과 맞물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그 기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설명할 때 말씀으로 설명해, 로고스로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가 함께 하셨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일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거하심에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잉태되신 것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성전을 지어버린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성경 맥락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요.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을 완성하는 자로 그 성전을 완성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로 그 죄를 속량하는 자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그 성전의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는 완성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의 기자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볼게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개념에서 여기까지인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만들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되신 그 성전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과 함께하는 자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거죠. 누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들이 성전인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개개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연합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해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정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어떤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행위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성전을 완성해가는 행위가 된다고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도 언젠가는 건물을 지으셔야죠. 교회를 지으셔야죠. 성전을 지으셔야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 죄송하지만 성도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 다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잘 지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성전을 갖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 가장 완전한 성전, 가장 완전한 성막을 지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왜 목장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 왜 우리 이 해밀턴에 정말 이 좋은 시스템인 목장 안에 여러분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서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우리가 성전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그래서 목장 안에서 형제됨을 나누고 함께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견책하고 또는 죄도 고백하고 위로해주고. 저는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가 그런 성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가지 않는 분들, 성전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전 도전드리고 싶어요. 제발 성전으로서 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